HUBS.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저녁 라디오 시간입니다. 끼니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매일 5시 20분이 되면 저녁 메뉴를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메뉴를 들려드릴까요? 한 주간 저희 라디오의 추천 음식을 잘 들으신 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실 겁니다. 네, 맞아요. 바로 명절이 다가오기 전 저녁 식사입니다. 내일부터는 꿀같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저는 오랜만에 본가로 내려가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아마 친척들과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꽃 피우실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명절이 다가오면 꼭 걱정되는 게 하나 있죠. 아, 또 살찌겠네. 기름지지만 알록달록한 전들은 우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듭니다. 꼭 지나가다가 하나씩 집어먹다 보면 어느새 빈 접시만 남게 되죠. 푸짐한 음식과 함께 살이 오르게 될 명절 전날인 오늘, 어떤 저녁 식사를 추천해 드릴까요? 요네즈 켄시의 레이디. 何もなぞめいてない今日は昨日の続き日々は続くただぼんやりガス、棚、足、音、質の置く場所それだけで全てわかってしまうよ。 例えばどっちか一人ひどい不幸が遅い二度と会えなくなったら考えた矢先に投げてしまうくらい日々は続く忙しがにいつものくらい顔ちぶなされこと見過ごすようにまた優しいんだろう。 추석엔 다양한 전뿐만 아니라 송편, 고기 등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게 됩니다. 우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명절이 다가오면 절대 포기하지 못하죠. 맛은 칼로리에 비례하니까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연휴를 위해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추천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오늘의 저녁은 바로 월남쌈입니다. 딱딱한 라이스페이퍼를 물에 적신 후 그 안에 다양한 채소를 넣어 돌돌 말아먹는 메뉴인데요. 파프리카, 당근, 양배추, 깻잎 등 여러분이 좋아하는 채소를 마음껏 드실 수 있답니다. 아, 채소를 싫어하면 어떡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월남쌈 안엔 칵테일 새우나 게맛살 등 기름지지 않아도 다양한 맛을 추가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월남쌈은 손이 많이 가는 메뉴긴 합니다. 채썬 야채, 라이스페이퍼, 그리고 따뜻한 물까지. 좀 귀찮을 순 있지만 어차피 내일부터 푸짐한 음식으로 열량을 가득 채우실 거 아닌가요? 그러니 오늘만큼은 제 추천대로 월남쌈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유의 마음. 저는 개인적으로 채소를 좋아해서 월남쌈을 즐겨 먹는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동안 이 음식을 먹지 않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칼로리였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라이스페이퍼 한 장은 밥 한 공기다 라는 이상한 글을 봤었는데 바보처럼 곧이곧대로 믿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월남쌈을 집에서 만들어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라이스페이퍼의 열량을 보게 됐는데 엥? 라이스페이퍼 한 장이 고작 17칼로리였던 것 있죠? 물론 제품마다 열량이 다르겠지만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그닥 높지 않은 건 사실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피식하고 헛웃음만 나온답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 이후로 월남쌈을 더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내 맘대로 재료를 정할 수 있으면서도 신선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월남쌈. 너무 매력적인 음식이지 않나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은 월남쌈으로 건강한 식사를 즐겨보세요. 에스파의 Life's Too Short. You think you're worth the cost, but they're only trouble. I ain't got the time to waste. You need to get a life, cause life's too short. You must be bored out of mind. You should really take the notes and somewhere else, cause you've got to realize. Do it me regardless, and I don't care what you say about it. And it don't matter if you like it or not. I'm having all this fun, so why would I? Some people are so mean, I'll be on a phone screen when we're trying to live our lives. Why you gotta be so vicious, be about your business instead of getting up in mind. You need to get a life, cause life's too short. You must be bored of your mind. You should really take the nonsense and somewhere else, cause you got to realize. You got to realize.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저녁 메뉴 어떠셨나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여러분의 위 보호를 위해 싱싱한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추천해봤답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온 가족이 모인 정겨운 분위기 속에선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죠. 음식은 사람들 사이를 끈끈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니까요. 그러니 이번 연휴엔 다이어트 해야지 이런 생각은 집어치우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그 순간을 즐겨보세요. 아마 소중한 기억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을 거랍니다. 아, 이 말을 빼먹을 뻔했네요. 저희 라디오는 즐거운 추석과 함께 연휴 동안엔 잠시 쉬어갑니다. 아쉽지만 며칠간은 제가 추천해주는 저녁 메뉴를 들으실 수 없겠네요. 그래도 연휴 동안 만날 소중한 사람들과 오늘 저녁 뭐 먹지라는 고민을 나눠보세요. 메뉴 선정은 언제나 어렵지만 행복한 고민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럼 지금까지 PD 정승은, 아나운서 김준영, 그리고 엔지니어 윤세연이었습니다.